빠지게 대학 공부시켜 놨더니 아 글쎄 지지 못해 빈둥대는 자식놈 속 터지는 이만 그 누가 알아줄까 가난하고 고달픈 인생사 허리도 한 번 펴보지도 못한 채 속변없이 저 세월에 나이만 먹고 누구는 해외여행 밥 먹듯 하더라만 나 같은 사람에겐 꿈같은 얘기라네 발바닥 땅나게 살아온 인생 얼만큼 더 살아야 세상을 알까 한 고비 넘고 넘어 또 한 고비라 산다는 건 만만치 않은 거야 그렇지만 나 절대 기죽지 않으리라 돈 많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야 든든한데 버팀목 뭐 가족들이 있으니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란다 발바닥 땅나게 살아온 인생 얼만큼 더 살아야 세상을 알까 한 고비 넘고 넘어 또 한 고비라 산다는 건 만만치 않은 거야 발바닥 나게 살아온 인생 얼만큼 더 살아야 세상을 알까 한 고비 넘고 넘어 또 한 고비라 산다는 건 만만치 않은 거야 산다는 건 만만치 않은 거야